조선민주주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 위원회가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을 야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홈페이지는 정치적 소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의 존열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핵탄두 폭발 시험에서도 성공하여 소형화, 경량화,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조선민주주민공화국의 핵 보유를 한사코 부정하며 조선에 대한 낡아빠진 적대시 정책, 시대착오적인 핵 위협에 계속 매달려온 결과이라고 지적했습니다.